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예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모두 사랑하세요. 띠띠빵빵, 비켜요 비켜, 얼른 가게요. 어? 어디를 간다는 거죠? 천국에 가려고요. 네? 차를 타고 천국에 간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죠? 우리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 알려주어요. 오늘 첫 곡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 어린이 구원 찬송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뿐이에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만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좀 더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 없어요. 천국은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멋진 곳이에요. 그곳에는 어떤 고민, 어려움, 슬픔, 아픔이 없는 그런 곳이지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아무리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수영 또는 축구를 잘해도 갈 수 없어요. 돈이 많아 티켓을 많이 사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통해서만 그 문이 열린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짜 그런가 확인하도록 해요. 천국에 가는 길 함께 들어볼게요. 우리 이 시간에는 간단한 손동작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찬양하기로 할까요? 처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 가사를 부를 때에 두 손으로 운전하는, 이렇게 운전하는 흉내를 내볼게요. 그런 다음 예수님뿐이지요 에서는 두 손을 이용해 예수님 십자가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가사인 황금집으로 가는 길에서는요, 두 손으로 반짝반짝 별을 흉내내 보도록 할 거예요. 나머지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할 때도 역시 십자가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잘했어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손 동작과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준비됐으면 시작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멘. 우리 친구들,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인 걸 믿나요? 그럼 이 소식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거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들어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뒤에서 부른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저 사람이 날 아주 크게 혼낼지도 몰라. 아니면 날 우리 엄마나 아빠에게 데려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오늘의 말씀 주소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 모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벌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해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에서 구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바래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찬양, 하나님은 나의 맘에 듣고 2부 선교사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게요. 나라는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이며 이슬람 국가이며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로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바로 어떤 나라일까요? 집에 세계 지도나 지구본이 있는 친구들은 더 쉽게 그리고 재미나게 찾아볼 수 있겠죠?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찾아보았나요? 어디인가요? 인도네시아요? 맞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동남쪽, 호주의 북서쪽 나라 사이의 적도를 따라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된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큰 섬이 5개가 있는데 이 섬들은 각각 한국 땅보다 2배에서 4배나 커요. 섬마다 특별한 문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땅보다 약 19배나 큰 나라로 인구는 2억 5천만 명이고 그 중에 88%가 무슬림인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예요. 오늘부터 알아보게 될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은 영어 알파벳의 K자 모양의 섬인데요. 우리나라의 두 배나 되는 큰 섬으로 인구는 2,100만여 명이고 그 중에 어린이가 800만 명 이상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도 어린이 선교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알려주겠어요? 여러분도 생명을 구조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족과 이웃을 구조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린이 선교사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두 번째, 여러분의 용돈을 모아 선교사님에게 선교헌금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헌금은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선교사님께 격려 편지를 보내거나 필요한 물품을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간에도 인도네시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술라웨시에서 시작된 어린이 전도가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지역으로 많은 교회 교사들이 어린이 전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허드슨 텔러 만나러 가요. 예수님의 전하라 봄 예수님 78, 102, 1153. 여러분들, 선생님 방금 언급한 숫자를 기억하나요? 그래요, 맞았어요. 허드슨과 다른 선교사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숫자죠?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사님들의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원했던 것그 이상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허드슨에게 어떠한 멋진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는지 마지막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들어보아요. 허드슨에게 각 사람은 아주 특별해요. 그는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 얻는 법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대답해야 했을 거예요. 그는 종종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가 배로 숭, 키안, 프로 여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승객들 중에 피터라는 중국인이 있었어요. 저는 그와 이야기를 했지요.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지 그에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는 저와 함께 그 도시로 간다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배가 도시 성벽 근처에 다가가자 저는 내릴 준비를 하려고 제 선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비명과 첨벙하는 물소리를 듣고 저는 얼른 선실에서 달려나가 보았어요. 피터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가 배에서 떨어진 거예요. 저는 바로 아래 칸으로 내려가 급하게 소용돌이치는 물로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피터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근처에 어부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이 부근에 그물을 내려 끌어올려주세요! 그런데 어부들은 상관할 바 아니요! 하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어요! 사람이 죽어가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우리는 낚시하느라 바쁘다오! 하고 말았어요. 낚시는 신경 쓰지 말고 오세요. 그렇다면 돈을 주겠소. 저는 소리쳤어요. 얼마나 줄 건데? 5달러. 낭비할 시간 없어. 낭비할 시간 없어요. 어서 도와주세요. 너무 적어요. 그들이 소리쳤어요. 30달러보다 적으면 가지 않겠소. 하지만 그만한 돈이 없는데. 나에게 있는 모든 돈을 드리지요. 얼마나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한 14달러 정도 되는데요? 저런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돈을 줘야지만 구해준다고 하네요. 피터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 친구여 흔들리지 말아라. 찬양 한곡 듣고 다시 올게요. 사탄이 나쁜 생각 말로 유혹하여도 너 찬송하며 말씀이 마침내 어부들이 와서 몇 분도 안 되어 피토의 몸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그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피토는 이미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어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토의 죽음은 그들의 잘못이에요. 왜 어부들이 가지 않은 것이 잘못일까요? 맞아요. 그들은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건가요? 싫어요.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바빠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는 법을 모르는 것에 비난받겠어요? 아니면 허드슨 테일러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어요? 가정이든 아니면 먼 나라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그동안 허드슨 테일러 실제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서 선생님은 깨달은 바가 많은데요. 우리 친구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으리라 믿어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선교사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